어디에 있었니 내 아들아 아 어디에 있었니 내 딸들아 나는 안개 낀 산속에서 방황했었다오 시골의 황토길을 돌아다녔다오 어두운 숲 가운데 서 있었다오 시퍼런 바다 위를 떠다녔었다오 무덤들 사이에서 잠을 잤었다오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아 아 무엇을 보았니 내 딸들아 나는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았소 보석으로 뒤덮인 양옥집을 보았소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들을 보았소 망치든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소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것을 보았소 장난감 칼과 총을 가진 애를 보았소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무엇을 들었니 내 아들아 아 무엇을 들었니 내 딸들아 나는 비 오는 날 밤에 천둥 소리를 들었소 세상을 삼킬 듯한 파도 소리를 들었소 성모 앞에 속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소 가난한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들었소 물에 빠진 시내 노래도 들었소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어디로 가느냐 내 아들아 아 어디로 가느냐 내 딸들아 나는 비 내리는 개울가로 돌아갈래요 수평선이 보이는 바닷가로 갈래요 영혼을 잃어버린 빈민가로 갈래요 뜨거운 사막 위를 걸어가 볼래요 나에게 무지개를 따다주는 소녀 따라갈래요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끝없이 비 Yeah.